미국의 붕괴란 역사의 숙명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백서. 오늘날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 속에 붕괴길로 내닫고 있다. 근 8년 전 세계적 범위에서 쇠퇴해가는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44번째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들고 앉은 오바마도 낙창길에 오를 시각이 왔다. 역사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국의 대변혁을 안아올 것이라던 오바마 정권은 도리어 완패한 정권이다는 불명예와 미국의 붕괴라는 최악의 집권 유산을 남기고 시대의 거품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허울만 남은 초대국, 붕괴되는 달러 제국, 정신문화적 타락의 왕국이라는 오명들과 함께 세계 최대의 인권 범죄국이라는 딱지를 제국에 붙여놓고 미국을 멸망 직전 로마 제국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조선중앙 통신사는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온 오바마 정권의 전면 패배와 그것이 몰아온 미국의 붕괴상을 폭로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백악관에 들어앉은 오바마는 미국의 세계 집회 전략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법률,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수단들을 총동원한다는 이른바 스마트 실력 외교 구상이라는 것을 자기의 대외 전략 실현 방도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대번영과 국민 생활 향상의 허울을 씌운 갖가지 꿀발린 대내 정책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오늘 미국은 지도력 회복은 고사하고 역사에 없는 경제적 대란과 정치군사적 도전들에 부딪혀 미국의 전면적 붕괴라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오바마 집권기간 미국은 사상 최악의 정치군사적 열세에 처하였다. 오바마 정권이 세계대패 전략을 위해 내놓은 각종 대외 전략들은 이런 것마다에서 된소리를 맞고 가뜩이나 미국의 위협적이던 세계 전략 구도를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오바마가 집권 초기에 내놓고 노벨상까지 타먹게 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은 미국의 핵 독점 야망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세계의 규탄 대격 속에 역사의 시공창 속에 처박히었다. 세계의 다국화 자주화의 흐름은 국제적 지역적 규모에서 세찬 경량을 일으키며 악의 제국을 시대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전 평화 애호 역량인 블록불교당 운동을 비롯하여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기 위한 나라와 지역들의 단합된 투쟁이 그느 때보다 고조되고 미국은 더 처해서 배격당하였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블록불교당 국가 순회자 회의는 자주권과 영토 안정, 독립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군사 연습이나 무력 사용 및 위협을 유엔 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침략 행위로 규탄 배격하는 최종 문건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전쟁 정책을 공격하였다.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 상회의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일방적인 대조선 제재를 배격하고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이 발표되어 적대 세력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겼다. 지난 시기 성원국들 사이의 경제협조에 선차적 관심을 돌려오던 상해협조기구가 미국 주도의 나토까지 위협하며 군사 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일극화 책동에 미천할뛰고 있는 미국의 신비한 타격을 안기었다.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의 안전보장과 영토안정, 자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안전조약기구가 신속 전개집단무력의 항시적인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등 강력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미국의 패권책동에 대항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아시아 태평양 중시전략은 그 시작부터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일명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이라고 명명된 이 전략은 지역에서 미국의 확고한 군사적 우세와 패권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지배 야망 실현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 전략 실현에서 최대 장애물로 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버리는 미국의 책동은 역사의 그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포악무도한 것이었다. 우리가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굴복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인내성 있게 기다린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간판 밑에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공갈, 경제 제재와 사생문화적 공세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모든 방면에 걸쳐 달려들었다. 그러나 악의 제국을 끝장내기 위한 선군조선의 초강경 대응전에 의해 오늘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총파산되고 아시아 지배 전략은 거덜나게 되었다. 역대 정권들을 훨씬 능가하는 오바마 정권의 대조선 압살 책동은 우리 공화국을 핵무력 강화에로 부단히 떠밀어 이 행성의 절대병기로 통칭되는 수소탄까지 보유하게 만들었다. 상대를 오판한 오바마의 대조선 정책은 결국 우리의 전략적 지위만을 더욱 강화해주고 지역의 전략적 구도를 바꿔놓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그에 대해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완강히 도전할 수 있는 군사적 실체, 미국이 주도하는 새 세계 국제질서의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실토하였다. 오바마의 전략적인 내정책을 이끄는 중심인물 중에 하나이던 스테인버그 전 미 국무성 부장관도 조선의 자위적인 해국제력을 파기하고 조선을 압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묘수는 더 이상 없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의 아시아 지배 전략은 주변 대국들의 즉시적인 정치군사적 대응도 불러일으켰다. 자기의 전략 핵무력의 45%, 육군의 21%, 공군의 42%, 해군의 52%, 항공우주방어군의 62%를 현대적 무장장비와 군사기술로 갱신한 러시아는 2014년 5월 20일 중국과 함께 정치, 군사 등 각 방면에서 미국의 패권 전략에 대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강력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올해 7월 초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비 결정을 계기로 주변국들의 대항 조치는 보다 강도 높게 취해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문을 유엔에 제출하는 한편 지난 7월 28일 모스크바에서 동북아시아 안전에 관한 제4차 노중 대화를 진행하고 미국의 책동에 대처하여 두 나라 사이의 협조 강화를 약속하였다.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울라지미르 모노마흐호를 태평양 함대에 배속시키고 남부 고릴열도에서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를 모욕하기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고 있다. 한편 유엔 무대에서 미국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2000년 로미 사이에 체결된 과잉 무기급 플루토늄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한 협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만장에 선언하였다. 중국도 오바마 행정부의 핵 독점 전략, 침략적인 아시아 전략에 경계심을 품고 전략 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오바마 정책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반기를 들고 있다. 오바마 정권의 대중동 정책 파탄도 미국의 비참한 처지를 더해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8년 세월이 되어오도록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뽑지 못하고 많은 병력과 전쟁 장비들을 잃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슬람교 국가 소탕의 간판 밑에 수리아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려던 미국의 기만적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나 국제적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수리아 문제 해결에 나선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참패만을 당하고 있다. 그에 대해 인디아 신문은 러시아가 수리아에서 미국이 5년 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최근 5개월 동안에 해냈다고 하면서 수리아에서도 미국은 러시아에 밀리고 있다고 조소하였다. 얼마 전 이란은 핵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기 나라가 찾은 교훈은 미국이야말로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이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양면 정책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입장을 표명하였다.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오바마 행정부는 얼마 전 자기의 동맹국이며 중동재패의 전략적 거점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테러 지원국에 맞서는 정의법이라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이 나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전체 아랍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파키스탄 수상의 특사란 대서양 리사회에서 한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거듭된 정책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사실상 미국은 더 이상 초대국이 아니며 쇠퇴몰락하는 나라라고 야유하였다. 미국의 파렴치한 패권 정책은 이렇듯 친미적이었던 나라들마저 저들에게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럽 동맹이 1990년대부터 나토 밖에서 추진해오던 독자적 무력 창설 시도는 지금껏 미국의 대유럽 정책을 대변해온 영국의 동맹 탈퇴로 탄력을 얻게 되었으며 유럽 땅에서 감놔라 배놔라 하던 미국의 군사적 지배권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괴사 말기 단계에 이르렀다. 나토 성원국인 뒤르키예가 러시아 국경절인 지난 6월 12일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방향 전환함으로써 흑해 주변 나라들을 대러시아 군사적 포위안 형성에 써먹으려던 미국의 계획에 통구멍을 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에 견결이 맞서 나아가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공동투쟁에 의해 미국의 지배 책동은 아프리카 땅에서도 여지없이 정면 격파당하고 있다. 아프리카 나라 지도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악랄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구람없이 싸워나가는 수단 대통령에게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아프리카 존엄상을 수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지난 5월 12일 우간다 대통령으로 재선된 무세베니가 자기의 취임식에서 수단 대통령을 찬양하고 미국의 주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데 바빠난 미국 대표가 행사장에서 황급히 탈압된 희비극적인 사건은 장차 아프리카 땅에서도 쫓겨나고야 말 미국의 신세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지난 1월 말 아프리카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적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집단 탈퇴할 것을 합의하고 여러 나라들이 그에 착수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 뿌친 미국의 검은 마수도 뭉청 잘려나갈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자기의 고요한 뒷동산이라고 부르며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해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미국은 세차게 노도치는 반미자주화의 경유에 부딪혀 밀려나고 있다. 2011년 12월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지역 나라들을 망라한 라틴아메리카 및 가리브 지역 국가 공동체 셀라크를 창설하고 자주화되고 번영하는 새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올해 1월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제4차 라틴아메리카 및 가리브 지역 국가 공동체 순회자 회의에서도 한 목소리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전횡에 맞서 나갈 때 대한 주장들이 힘차게 울려나와 오바마 정권을 전율케 하였다. 구바는 최근 미국이 구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운운하지만 반쿠바 봉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투쟁이 나갈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바마 정책은 달러 제국을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몰아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경제 회복과 예산 적자 억제를 역설하였지만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불합리성,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하여 미국은 더욱 심각한 재정 위기, 경제 위기 속에 허덕이고 있다. 오바마는 집권 기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수백 년 통치 기간에 마련한 약 10조 6,3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 채무액을 8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두 배에 가까운 19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불구어 놓았다. 미국 신문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국가 채무가 2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평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마감 시기인 2008 회계연도에 4,380억 달러였던 연방 예산 적자는 오바마 집권 시기인 2013 회계연도에 2,420억 달러나 더 늘어났으며 지난 1월 19일 미 국회 예산국에 극히 줄여서 추산한 2016 회계연도 예산 적자 액수만도 5,440억 달러에 달한다. 극심한 재정 위기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은 미국 경제를 파멸의 진풀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계와 경제적 침략에 대처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도전은 달러 제국의 몰락을 촉진시키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달러 중심의 현 통화 제도를 등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금융지배 측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민족 화폐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달러를 밀어내기 위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의 공동 노력이 적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5월 21일 러시아 대외무역은행과 중국은행들이 민족 화폐에 의한 결제를 정식 시작하였다. 이란도 러시아, 인디아와의 원유 거래에서 달러를 배제하는 여러 건의 대규모 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달러의 지위에 타격을 가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 지역 5개 나라가 서부 아프리카 통화 지역 창설을 위한 공동화폐 도입을 결정하고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성원국들이 2018년까지 단일 화폐를 내올 때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년부터 공동화폐 수쿠레를 무역결제 화폐로 정식 사용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알바 성원국들은 전망적으로 그것을 대륙의 모든 나라들이 도입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유럽 기업들도 달러 배척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다무적 협조기구인 브릭스는 자기의 첫 금융기구들을 정식 창설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계에 전면 도전하였다. 기구 설립에 앞서 브릭스 성원국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현을 선포하였다. 정치적 변화를 포함하여 전 지구적 경제 변화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중심력이 생겨났다고 그 의의를 크게 강조하였다. 여론들은 브릭스 개발은행이 국제통화기금과 미 연방 준비제도 리사비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적 침략 책동이 도처에서 격파당하였다. 얼마 전 유럽 동맹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외정책상 최고 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광고까지 내걸고 총력을 기울여온 3년간의 대서양 량안 무역 및 투자 동반자 관계 협정 TTIP 협상과 관련하여 유럽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바마 집권 기간 미국은 정신도덕적 반열의 나라계 더 깊숙이 빠져들고 세계 최대의 반인권 범죄국으로 전락되었다. 물질 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 생활의 빈공화, 정치 생활에서의 반동화는 역사상 최악에 이르렀다. 경제위기에서의 출로를 비인간적 수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서 찾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 독점 재벌들에 의해 온갖 더러운 사치와 부하방탕한 생활이 극력 조장되고 있다. 미국의 뉴스웹 사이트 트루스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 사는 400명의 억만장자들이 일반 주민 1억 5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만한 자산을 소유하고 온갖 변태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한쪽에서 억만장자들과 마약 범죄자, 변태 성욕자들이 타락에 빠져 질탕치고 있을 때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과 수천만 명의 빈곤자들은 생존 경쟁 마당과 유랑의 길거리들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끝없이 저주하며 피눈물을 뿌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반동적인 교육정책 하에 약 600만 명에 달하는 24살 미만의 청년들이 엄청난 학비 때문에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해마다 고등학교 학생 120여만 명이 학비난으로 중퇴하고 있다. 근로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오바마 정권의 책동으로 사회 전반에 약육강식, 황금만능주의, 인간 증오와 같은 온갖 폐륜폐덕이 판을 치고 각종 흉악 범죄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오바마 집권 후 미국에서 청기류 범죄란 그전 시기에 비해 14배로 급증하여 해마다 3만여 명이 죽고 20여만 명이 부상당하고 있으며 매일 6만 7천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집권 전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이 제각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미국만이 있을 뿐이라는 연설로 일약 반인종주의 투사, 미국 사회 탄압을 주장하는 애국자로 등장했던 오바마가 집권 후 한 짓이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검둥이로 모욕하고 무고한 흑인 소년을 사살한 백인 범죄자에게 내린 배심원단의 무죄 선언을 존중하라고 흑인들을 강압한 것이었다. 지난해 1월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피부색에 따라 사람들이 차별시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흑인인 오바마가 취임한 이후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개탄하였다. 오바마 집권 기간 미국에서는 재산의 유무, 피부색, 지식 정도, 거주 연한 등 수십 가지나 되는 선거 참가 제한 조항들을 작성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제하였으며 선거 참가자들마저 회유 매수하여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투표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무제한 액수의 뇌물이 대통령 후보 지명이나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정치 체계란 이미 중요한 정치 후원자들에게 대가를 포상해주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오바마 집권 시기에 들어와 더욱 노골화된 정보 정치, 공포 정치로 하여 국내의 진보 운동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반이민족 사상 조리와 세력의 범람으로 인민들의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에 대한 항거와 분노의 폭발로 2011년 9월 뉴욕의 월가에서 터져오른 근로자들의 대중적 투쟁은 미국 사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고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 반자본주의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에서는 당국의 무분별한 전쟁 정책과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미국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 도처에서 감행한 반인륜 범죄들은 미국을 전 인류의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유엔이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매해 3,800만 명 안팎이었던 전 세계의 피난민 수가 미국의 아랍의 봄이 시작된 2011년에는 4천만 명을 훨씬 넘어서고 2016년 6월에는 6,530만 명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반테러전, 인권 옹호의 기만적 간판 밑에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극악한 인간 대학살 만행을 감행하였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군두주주에 있는 국제의료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을 목표로 1시간 이상이나 맹폭격을 가하여 수많은 환자들과 의사 간호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올해 9월 17일에도 미국 주도의 전투기들은 국제 테러 조직인 이슬람교 국가 성원들에 대한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던 수리아 정부군을 향해 무차별적인 줄폭탄을 퍼부어 60여 명을 죽이고 약 100명을 부상입히는 살육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영국의 한 신문은 미군은 무인기 공격 계획을 실행할 때 전화 추적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공격 목표를 확정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공습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90%가 죄 없는 민간인들이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생물전쟁을 목적으로 여러 해 전에 서아프리카에 생물무기연구소들을 설치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원종을 만들어냈으며 2014년 기네와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되기 몇 주일 전에 1억 4천만 달러를 들여 그와 관련한 생체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세계 80여 곳에 도청시설들을 설치해놓고 일반 주민으로부터 국가수반들이 이르기까지 적대 국가들로부터 동맹국들, 지어는 유엔 사무총장이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전대미문의 불법 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2012년 중엽 세계 각국의 5만여 개 컴퓨터망에서 정보 자료를 절취해냈으며 그해 12월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에만도 전 세계적으로 1248억 건의 전화 내용을 도청하였다. 미 국가안전보장국의 한 관리는 어느 나라 대통령의 목소리든지 우리 특공대원들의 귀에 걸리지 않는 것이란 거의나 없다. 그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전화나 미국 방문 기간, 식당이나 호텔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 도청되고 있다라고 뻐조시 떠버리었다. 오바마의 범죄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오늘 사상 최악의 정치, 군사, 경제적 열세와 문화 도덕적 파멸, 대내외적 규탄과 고립에 직면하였으며 그러한 미국에는 앞날이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추잡한 대선 토론, 가장 지저분한 공방전으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이 시각에도 백열전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보아도 미국에는 자국의 붕괴를 막을 만한 인물도 사상도 자그마한 정신도 덕적 미천도 없다. 150여 년 전 미국에 썩어빠진 선거 제도를 신랄히 저소한 소설 주지사 선거 경쟁의 장작으로 유명한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살아있다면 오늘의 미국을 어떻게 그렸겠는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하기에 얼마 전 미국의 AP통신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제2의 분열기에 접어들었다고 개탄하였으며 미국의 공동문제연구소는 자기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미국의 시대는 이미 끝장났다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든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비난에 나선 데 대하여 까발쳤다. 오바마 정권의 완패란 허장성시하던 미국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자주 하는 시대와 역사의 흐름이다. 강권과 전횡, 침략과 간섭, 착취와 압박이 기초한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역사의 이 흐름을 거역하고 있기에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배격받고 있으며 자국의 운명마저 붕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처럼 자부하는 성적에는 오늘날 세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별의 깃발이 아니라 피를 기발한 승냥이의 낯짝으로 낙인되어 인류의 발밑에서 여지없이 짓밟히고 불세례를 받고 있다. 강대한 미국, 강대한 미군만을 그려내던 헐리우드는 머지않아 미국의 이 몰락상 붕괴상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대결과 전쟁에는 전도가 없으며 국민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마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온갖 악의 근원인 미국은 반드시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11월 6일 평양